UBS. 초록나라, 초록마을. 안녕하세요, 나그네 여러분. 다시금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개강해서 정신 없으시다고요? 아이, 일주일이나 됐는데 적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말하는 저도 오후까지 침대에서 뒹굴거리던 시간이 끝나서 아쉬운 마음입니다. 그치만 매일 아침 일어나서 복작거리는 버스를 타고 젊음과 활기가 가득 찬 청춘들의 광장을 만끽하는 것도 값진 경험이죠. 그럼에도 힐링과 휴식이 절실하게 필요한 당신, 여기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잘 찾아오셨습니다. 아, 오늘은 어떤 친구를 소개해 줄 거냐고요? 저 한번 따라와 보세요. 이 친구를 만나려면 가파른 산을 조금 올라가야 한답니다. 발 조심하시고요. 바람이 쌀쌀하게 불 거니까 겉옷 잘 동여매 주세요. 그럼 출발! 높은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변한 그늘이었어. 이승윤의 언덕나무. 어느덧 내가 어른이 다 되어버린 지금 아직도 내 안에 다 자라지 못한 머물러 남아있는 기억 언제나 늘 같은 나의 가장자리를 떠난 적 없는 너에 대한 기억 어느 언덕 나무처럼 너의 기억은 내게 쉬었다가는 그늘이었고 마주 닿으면 쓰라리는 상처 같은 이름 떼어낼 수도 없는 떨어지지 않는 딱지 같아 가장 좋았던 날 한켠이 아렸던 마치 어딘가에 두고 온 듯한 잊을 수 없는 기억 어느 언덕 나무 아이고 산이 참 높네요 그쵸? 안 힘드세요? 저만 힘든가 봐요. 식물지기에 자존심이 있는데 운동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이렇게 쌩쌩한 바람이 부는 이곳은 우리 잣나무 친구의 보금자리예요. 잣나무는 해발고도 1000m 이상의 지역에서 높이 30m, 지름 1m 정도로 큼지막하고 강인하게 자라는 나무랍니다. 한국에서 자라는 잣나무의 학명은 파이너스 코라이엔시스로 여기서 파이너스는 소나무 속을 이르는 말이고 코라이엔시스는 이 잣나무가 한국의 고유종이라는 것을 뜻합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 서식하는 잣나무는 영어로 코리안 파인이라고 불려요. 한국 고유의 나무라. 뭔가 요즘 K-POP, K-드라마, K-뷰티처럼 앞에 코리아를 붙이는 말이 많아졌는데 K-나무도 끼워주실 수 있을까요? 실제로 중국에서는 잣나무를 신라송이라고 불렀어요. 신라시대 때 잣 열매를 중국에 수출했기 때문에 생긴 이름이라고 합니다. 아, 잣나무 얘기를 계속했더니 잣 고명이 올라간 동지팥죽이 갑자기 먹고 싶어지네요. You and I, just yelling off the balcony. 더 마우글리스의 I feel good about this. Finally, so can we, so can we. In the back of the car, trying to stay awake. I can tell from the stars that we're out of LA. With your hand hanging out the window like you're riding on a wave. I'm no good at goodbyes, we're always running, running away. I've been looking for love in the distance. Down the sidewalks, the cities I visit. Up the coast looking for something different. All along you were there but I missed it. I don't know what it is, but I feel good about it. (목소리) 여러분, 잣나무 자체는 익숙하시죠? 그런데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계셨나요? 잣나무는 소나무과에 속해 있어서 사촌지간인 소나무와 아주 비슷하게 생겼지만 나름의 구별법이 있습니다. 식물지기인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죠. 바로 이파리의 개수인데요. 잣나무는 5개씩, 소나무는 2~3개씩 뭉쳐져 있답니다. 이거 말고도 잣나무와 소나무의 구별법은 더 많은데 사실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모르겠더라고요. 길에 심겨진 나무에 눈길을 돌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네요. 아니, 애초에 풍경을 바라보며 걷는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저는 스마트폰과 무선 헤드셋을 쓰게 되면서 주변을 잘 안 보게 된 것 같아요. 눈은 휴대폰 화면에 고정하고 귀는 신나는 음악으로 꽁꽁 싸매고요. 그렇게 목적지를 향해 성큼성큼 걷기만 하다가 저랑 똑같이 하고 있는 행인이랑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내일은 오랜만에 한가로운 주말이니까 휴대폰도 이어폰도 없이 산책을 가봐야겠어요. 고개를 쭉 펴서 하늘도 보고 새소리도 듣고 길가에 핀 꽃 하나, 나무에 달린 열매 하나에 기꺼이 시선을 뺏겨보기도 하면서요. 최유리의 숲. 난 저기 숲이 돼볼게. 너는 자그마키만 한 언덕 위래. 오르면 날 바라볼래. 나의 작은 마음 한 구석이어도 돼. 보일게. 나를 베어도 돼. 날 지나치지 마. 날 보아줘. 나는 널 들을게. 이제 말해도 돼. 날 보며 숲이 아닌 바다이던가 옆엔 높은 나무가 있길래 하나라도 분명히 하고파 백열, 소나무가 무성하면 잣나무가 기뻐한다라는 뜻을 담은 사자성어입니다. 벗이 잘 되면 나 역시도 기쁘다는 의미죠. 사실 소나무가 무성한 것을 반길 식물은 거의 없습니다. 소나무에서 분비되는 갈로탄닌이라는 타간물질 때문인데요. 타간물질이란 식물이나 미생물이 자신의 경쟁 상대를 제거하고 억제하기 위해 뿜어내는 물질을 뜻합니다. 대표적으로는 페니실린이 있어요. 푸른 곰팡이가 다른 미생물을 이기기 위해 페니실린을 뿜어내는데 그게 세균을 죽이는 이로운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듯 소나무는 타감작용을 하기 때문에 소나무의 주변에는 나무는커녕 잡초도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산성 토양을 견딜 수 있는 진달래과나 블루베리 같은 식물만 자랄 수 있을 뿐이죠. 그러니 어찌 보면 소나무의 무성함을 잣나무가 기뻐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저도 친구의 성공을 마냥 기뻐해주는 일이 참 어려워요. 특히나 내 자신의 처지와 비교될 때 나는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을 것 같을 때는 더더욱이요. 송무 백열과 같은 친구를 한 명이라도 뒀으면 좋겠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송무 백열과 같은 사람이 되고 싶은데 욕심과 이기심 앞에서 한없이 무너질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나의 더딤을 인내하고 남의 성공을 기뻐해 줄 수 있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신가요? 10cm의 서랍. 어린 햇살 아래서 뛰어놀곤 했었던 가쁜 숨결 굽히진 골목 지나 길을 따라가 보면 같은 기억 어른이란 시간은 아직 어색하게도 나를 채워 많은 게 변했다 해 여긴 그대로인걸 You feel the same 땀에 젖어 놀았던 우리는 너와 난 이제 돌아갈 순 없지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눈. 마주 보던 그림자, 마주 보던 우리는 여기 still same. 시간은 언제나 날 울리는 존재지만 놓질 못해. 많은 게 더 지날 때 여긴 또 하나의 our home. 끝엔 우린 어딜까.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눈. 혼자서 숨겼던 널 향한 마음을 알게 하진 않을 거야. 널 볼 수 있다면 그걸로 충분해. 담을게 두 눈에 언제든 항상. 날 가진 서랍 속에서 작았던 서로를 기억해. When I'm far from home always 떠올라 난 아직도 반짝이던 네 두 비리디 플란테. 우리 라디오의 코너 비리디 플란테에서는 생활 속 곳곳에 피어있는 식물에 관한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달해드립니다. 앞에서 잣나무가 키 30m, 지름 1m에 달하는 커다란 나무라는 사실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지구에서 가장 큰 식물은 무엇일까요? 그 주인공은 호주 연안에 살아가는 해초로 2022년 6월 어느 연구팀에서 해초밭의 유전적 다양성을 연구하기 위해 표본을 채취하던 중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크기가 무려 축구장 2만 개, 대한민국 전북 전주시와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우리 한양대의 71배라고 하면 청취자분들께 더 와닿을까요? 겉보기엔 별개의 식물 같아 보이지만 동일한 유전자 정보를 가진 하나의 해초랍니다. 나이는 최소 4,500살, 기원전부터 한참을 살아온 해초네요. 그 긴 시간에 이어서 현재까지 거북이나 돌고래와 같은 수중 생물들의 집이 돼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진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뭐랄까 엄청 넓은 잔디밭 같을 뿐이지 크기에 압도당하는 느낌은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구에서 가장 큰 나무에 대한 정보 역시 찾아와 봤습니다. 이 나무는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레드우드 국립공원에 서식하는데요. 이름은 제너럴 셔먼으로 자이언트 세콰이아라는 종이라고 합니다. 높이는 약 84m, 둘레는 24m인데 부피를 기준으로 선정된 거라서 가장 높은 나무는 아니라고 합니다. 하지만 높이도 마냥 무시할 수만은 없는데요. 지상 30층 정도 되는 아파트와 맞먹기 때문입니다. 제가 31층에 살아본 적이 있는데 사람은 물론 자동차도 콩알만해 보이고 구름이 낮게 깔리는 날이면 창밖이 온통 하얀색일 정도로 높았거든요. 그 정도로 커다란 나무가 존재한다니 꼭 실물로 보고 싶네요. 캘리포니아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이라 언젠가는 꼭 캘리포니아로 여행을 가서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 힐스, 레드우드 국립공원까지 섭렵하겠습니다. 원디렉션의 키스 유. 장막을 열어젖힘에 나타난 다리, 흰 구름 따라 떠가는 것 아니냐. 새파란 냇가에 기랑의 모습이 있구나. 이로부터 냇가 조약돌에 낭이 지니시던 마음의 끝을 따르련다. 아, 잣나무 가지 높아 서리조차 모르실 화랑의 우두머리여. 신라시대의 대표적인 향가 중 하나인 찬기파랑가입니다. 이 향가는 기파랑이라는 화랑이 죽은 뒤 그를 기리기 위해 지어진 시죠. 예로부터 상록수는 사계절 내내 변하지 않는 푸르름으로 임금을 향한 충성심과 청렴함, 꿋꿋한 절개와 같은 유교적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잣나무도 상록수기 때문에 기파랑의 지조를 강조하는 시어로 사용된 것이죠. 저는 우리의 잣나무에게 유교적 가치와는 약간은 다른 상징을 불어넣어주고 싶습니다. 아무리 삶에 찬바람이 불고 그늘이 드리워질지라도 그럼에도 열심히 햇빛을 머금으며 열매 맺는 여러분, 우리 청춘들의 모습을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푸른 봄을 응원하며 오늘은 이만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도 초록나라 초록마을에 꼭 찾아와주세요. 지금까지 PD 김소은, 기술의 윤리경, 그리고 저는 식물지기 임세윤이었습니다. H. UBS